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의 진당에 모여서 아침부터 이렇게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엄숙히 예배드림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억을 해주시옵시고 오늘 이 순간 또 이렇게 여러모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갈 때마다 진짜 하나님이 없으면 한시라도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네. 직장생활, 가정생활, 뭐 학교생활, 자녀문제 여러가지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화해 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승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2부 예배까지 그냥 하나님께서 기회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나그네 인생들이 아니라 오늘 하루라도 하나님을 꼭 만나고 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오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가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저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이제 1장과 2장을 읽었고 오늘은 3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가 같이 오늘은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의 전체 붙여놓은 제목이 뭐냐면 믿음이 그의 의로 여겨진다 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Galatians chapter 3 and chapter 4, the subtitles Faith Justifies. 믿음이 그의 의로 여겨진다 라고 한번 소제목을 이제 붙이게 되었습니다. 먼저 잠깐 제가 이 설명을 드리자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아만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아만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멘이라는 말이 떠오를 겁니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말에 제가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리키는 이 아만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을 보면 어떻게 쓰였냐면요. 그래 내가 한번 믿어보지 뭐. 내가 한번 믿을게 라고는 성경에 한 번도 안 쓰였습니다. 성경에서 이 아만은 영어로 굳이 말하자면 수동태처럼 쓰였는데요. 내가 믿어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드셨다. 항상 그렇게만 쓰입니다. 참 특이하죠, 이 단어가. 원래 아만의 뜻은 믿다라는 말인데 한 번도 믿다라고 쓰이진 않고 믿어지다 혹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만들다. 아무튼 그렇게 쓰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의 상황을 조금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을게요 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지게 되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들다 라고 하려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만드셨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음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일들을 항상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볼게요 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서 내가 그래 내가 믿어져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가 믿어지게 돼.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어지게 되었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나올 거고요. 또 예수님의 이야기도 나오게 될 텐데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아,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을 믿기 전에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우리의 역사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거구나. 그런데 내가 믿어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눈여겨 바라보신 다음에 너 의롭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의롭다. 아니, 내가 그냥 믿어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너는 의롭다 라고 여겨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여긴다, 여겨준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시험을 했고요. 너 시험을 통과했어. 그 뜻이 여겨진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시험하셨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시험하신 겁니다. 아멘. 나를 막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시험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짠 베푸신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너는 어떻게 반응하니 그걸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한 번만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믿음이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시험하여 나가십니다. 물론 그 큰 시험이 날마다 날마다의 시험은 아닐 수 있지만 아주 굵직한 굵직한 시험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시험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하여 시험하시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여겨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기고 싶어. 내가 너를 신실하다고 여기고 싶어. 내가 너를 진실하다고 여기고 싶어. 내가 너를 나의 축복을 받을 만한지 여기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이 은혜를 베풀게. 이 은혜에 너는 어떻게 반응하겠니?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을 통하여 함께 읽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나온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제가 말씀드렸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그가 묵상하여 읽었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루터가 아차 깨달은 다음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그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이 짧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그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듣겠다라고 하셔도 하루에 막 10번씩 들을 만큼 이거 전체 말씀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시면 이 무더운 여름날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여 들으시고 또 은혜를 좀 더 많이 받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광고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요. 요즘 우리 낮에 폭염입니다. 우리 경상도 지역이 너무 폭염이라서 우리가 낮에 전도 폭발 시간에요. 우리 전도하러 가다가 쓰러지시면 안 되니까 우리가 그 시간에 3분 복음 제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훈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서 점심 맛있게 식사하시고요. 우리 사모님하고 소망세대 좀 강사님이 되셔서 이 3분 복음 제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좀 우리가 배우고 또 외우고 그 훈련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피스 파워 아울리치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피스 파워 아울리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힘, 재정의 힘, 생각의 힘, 자립의 힘, 이 네 가지 힘을 키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힘에 대해서는 김미경 멘토가 계신데 백지전도법 그리고 3분 복음 제시 등을 통하여 믿음의 힘에 대하여 같이 훈련하면 좋겠습니다. 재정의 힘에 대해서는 우리 사모님 멘토로 왕의 재정에 대한 부분들로 같이 훈련하면 좋겠고요. 생각의 힘에 대해서는 우리 유람철 멘토님께서 단기 선교 퍼스펙티브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같이 읽어 나가시면서 같이 우리가 생각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훈련이 되면 좋겠고 자립의 힘은 제가 멘토가 되어서 우리 훈련할 때 제가 지지하고 후원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멘토님들에게는 피스파워 아울리치 안내 책자를 제가 다음 주일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내 책자는 우리가 아울리치를 갈 때 일반적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계획하고 또 그 나라 말로 된 인사말, 찬양, 뭐 노래, 뭐 조심할 부분들, 위기 상황 대처 방법들로 된 피스파워 아울리치 매뉴얼을 제가 드릴 테니까요. 이제 멘토님들께서 같이 훈련에 나가실 때 그 내용들에 대하여 같이 나눔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멘토링 시간은 언제 갖는가? 그건 각각 멘토님들께서 한번 모임을 가지셔가지고요. 우리 아이들과 같이 우리 꼭 아이들만 대상은 아닙니다. 아울리치에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그 계획과 시간을 짜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아울리치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요. 한 번에 뚝 가고 오는 것으로 하진 않습니다. 아울리치는 일반적으로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이 내용도 안내 책자에 다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비전 트립이라고 합니다. 비전 트립은 전도보다는 여행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왜 그런가? 왜냐하면 현지가 그 지역이 아직 우리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전도하거나 했을 때 혹시나 감옥에 갈 수 있는지 전도할 때 테러나 위협은 없는지 그런 현지에 대한 답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땅밟기 기도를 하고 현지의 교회와 연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여행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나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서 공개적인 전도가 위험한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전 답서로서 비전 트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남들이 볼 때는 여행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순간순간마다 땅밟기, 여호수아의 땅밟기 기도가 있고 현지에 가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고 하면서 아 어느 곳은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비전 트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인들과의 교류입니다. 그래서 현지에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와 교류해서 다음에 우리가 정상적인 피스파워 아울리치를 오게 됐을 때 어떤 일들을 하면 되겠습니까? 협력합니다. 그리고 현지에 갔을 때 할 수만 있다면 현지인들과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계속 교류하고 하면서 다음번 피스파워 아울리치로 왔을 때 그들이 태신자가 되고 그들이 행복 모임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이 준비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피스파워 아웃리치를 갈 때는 첫 번째 비전 트립, 이거는 흔히 말하면 여행 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행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답사하고 여호수아 땅 밟기도 하고 현지 교회와 연합하여 작전과 전략을 짜고 그리고 현지인들과 할 수만 있으면 불신자들 중에 친구를 만들어서 우리가 다음번에 올 때 아주 좋은 관계 속에, 아시죠? 관계 맺기 전도를 통하여 복음이 건너갈 수 있는 준비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스파워 아울리치를 가게 되면 보통은 일정을 이렇게 짜게 됩니다. 우리가 나 화면이 안 나왔었네요 이게. 낮에 전도폭발 하고요. 피스파워 아울리치 이렇게 믿음의 힘, 재정의 힘, 생각의 힘, 자립의 힘 각각 파트가 있고 이제 정상적인 아울리치를 가게 되면 일정은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보통 첫날 비행을 하게 되면 오전 정도 쉬게 되고 오후에 바로 행복 모임 들어갑니다. 행복 모임 방법은 거점 지역에 가서 막 전도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현지어로 행복 모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 트립을 갔을 때 현지 교회에 행복 모임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전수해 줘야 됩니다. 또 우리는 그 나라 말이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그 나라 말로 된 행복 모임이 전달되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나라 말을 잘한 사람이 행복 모임을 하겠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행복 모임을 하고 또 행복 모임을 하고 저녁 때는 그 사람들 전부 다 초청해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첫 시간은 바이블 타임, 그리고 오전에 행복 모임, 오후에 행복 모임, 저녁 예배. 목요일에도 바이블 타임, 행복 모임 뭐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보통 마지막 날 오후 정도쯤은 그냥 정말 좀 이제 휴식. 우리가 열심히 사역에 달려왔으니까 반나절 정도는 진짜 여행으로서 좀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행복 모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재능 기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찬양을 미리 준비해 가서 그 지역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사람들을 모으는 것도 되고요. 풍선 아트. 풍선 같은 걸 불어주고 어떤 선물을 준비해서 나누면서 같이 모아서 복음을 전하는 행복 모임도 가능하고, 우리가 한국 사람에 대하여 아주 관심이 있고 아주 호감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한국어 교실을 열면서 불신자들에게 한국어로 복음을 가르치고 하면서 행복 모임을 하고 그런 방법들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는 성령 충만 부흥회를 열어서 성령을 받게 하고 회개가 일어나게 하고 그 기간 동안 침례받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아는 피스파워 아울리치의 큰 뼈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도착하게 되면 안전점검하고 휴식하게 되고 보통은 이렇게 아울리치가 짜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만 움직이지 않고 현지 교회와 팀을 맞춰서요. 보통은 1대1,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현지 한 사람에서 팀을 움직여야 우리가 다니거나 전도하러 움직일 때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겠죠. 말도 통할 수 있고 그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자, 오늘 믿음이 그의 의로 여겨진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주어에 있는 대로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chapter 3 verse 1 to 14.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믿었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복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이렇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Faith justifies' 믿음이 그의 의로 여겨진다. Galatians chapter 3 verse 1 said, O foolish Galatians, who has bewitched you that you should not obey the truth? Before those eyes, Jesus Christ was clearly portrayed among you as crucified.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들 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Conversion. 갈라디아 사람들이 믿음을 바꾸게 됩니다. 믿음의 전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O foolish Galatians.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How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 받았습니까? Galatians chapter 3 verse 3.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제가 미리 질문 드렸죠. 왜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가리켜 어리석다 라고 왜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그 말을 다시 하면 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어리석은 것이죠. 그럼 제가 드렸던 질문은 그럼 왜 이것이 어리석은 것이냐? 라는 겁니다.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세인트 폴 said, O foolish Galatians, why he said to them, foolish Galatians, 왜 어리석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Cause that time has for they are receiving the Holy Ghost. And once they receive the Holy Ghost, like a policy. Yeah. Same with the other same churches or so other churches. 성령을 받았는데 다른 교회들의 말들을 막 따라가고 하게 되면서 그 진리였던 변질이 섰다. Maybe that church, Jewish church. 주시 신하고 신하고 유대인들의 회당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되는 일이 있었죠. 우리 로네사들 셀리더님은 전두엽을 쓰시네요. 우리는 율법을 율법을 통해서 성령 받은 게 아닌데 자꾸 율법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아 율법을. 아, 그렇죠. 그 부분이 있죠. 이제 율법에 대한 부분들. 예, 그거 맞습니다. 그 아주 중요한 겁니다. 율법이 반드시 언급되어야 됩니다. 이 장면에서는. 그냥 좀 더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주실 분 계십니까? 왜 어리석다라고 했을까? 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칩니까? 라고 했을까? 아, 복음의 진리를 받았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다. 그건 틀렸습니다. 그 아주, 아주 중요한 관점인데 틀렸습니다. 그 틀린 이유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왜 틀렸다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어리석다라는 얘기를 누구에게 했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얘기했었죠. 갈라디아 사람들은 본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돌아가야 될 율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돌아가야 될 율법으로 그들이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음으로 완벽한 겁니다. 예,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왜? 그들은 어차피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지켜야 될 율법도 없었죠.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은 완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유대교인들이 그들의 교회에 찾아와서 말하기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 그 믿음이 가짜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완전해졌던 그들이었는데 이 교회에 유대인들의 무리가 들어와서 사도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그들 가리켜 사탄의 무리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믿음을 엿보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자들이지만 그들은 우리와 함께 상속받을 자들이 아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얼마나 사도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반대하며 얘기했었습니까? 사단의 무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가만히 교회에 흘러들어와서 우리의 은혜를 눈치하며 보다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들어온 자들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했었습니다. 구원받은 무리인데요. 구원받은 무리인데 육체의 일, 그거는 육신의 일이잖아요. 예. 구원받은 무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육체의 일을 하는 거지. 예. 구원받은 무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잖아요. 스물세 시대가 일어나시고.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게 상위 개념인데. 그렇죠. 다시 추락해서 외교가 따르는 율법주의로 다시 들어가는 건데 율법으로는 의론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처음에 최고 좋은 성령, 하나님의 믿음에 따라서 구원을 받았는데 갑자기 추락해가지고 율법으로 행함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씻는 행위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받은 것을 놓치고 그 유대교에 따르는 그 율법을 따르려 했기 때문에 바울이 어리석다라고 그렇죠. 받은 네. 것을 놓치는 제가 지금 얼핏 떠오르는 비유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사모님 얘기하신 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하고 공부해서 이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대학생은 대학교 가겠죠. 그 배운 것도 어렵고 수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근데 대학교 한 3년 잘 다니다가 보통 이제 4학년 때 졸업을 하죠 이제. 4학년쯤 됐는데 이 대학생이 갑자기 공부를 하다가 강의실에서 벌떡 일어나더니만 강의실을 나갑니다. 그리고 어디 갔을까요? 짜벅짜벅 가더니만 유치원에 가서 털썩 앉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다시 가나다라 배울 거야 라고 유치원에 앉아버렸다는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다시 거기 앉을 필요 없어. 그거 이미 다 지나간 겁니다. 다시 거기 앉을 필요가 없는데 대학생쯤 되었고 이미 다 배웠고 알았는데 갑자기 유치원에 가서 앉아서 거기서 아이들과 같이 죽이나 먹고 우유나 마시면서 떳떳떳떳 거리고 거기에 앉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완전한 걸 받았는데 다시 그게 추락해서 가는 것이죠. 근데 사실 본래 그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왔던 곳으로 되돌아간 것이 아니라 갈 필요가 없는 곳으로 잘못 간 것이죠. 네, 그들에게는 잘못 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기서 나오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들은 갈라디아 사람들은 거기로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verse 6-9 6절부터 9절 사이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너무 깝깝하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갈라디안 chapter 3 verse 6 Just as Abraham believed God and it was accounted to him for righteousness.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어떻게 하셨죠? 여겨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겨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시험과 테스트를 했단 말입니다. 은혜를 베풀고 네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근데 아브라함이 다행히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라고 해주셨다는 것이죠. Genesis chapter 15 verse 6 창세기 15장 6절에 원래 원어, 원래 히브리어의 본래 뜻이 뭐냐면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 입니다. 이거 우리 성경에 밑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세 번의 기회는 이 말씀도 그 밑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오케이 Let's read Genesis chapter 15 verse 1-6 지금서 우리가 잠깐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서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Genesis chapter 15 verse 1-6 우리 한번 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가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멘. 질문입니다. 이런 일들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일은 어떤 일입니까? Bible said, after these things, what is these things? You can find this thing in chapter 14. Genesis chapter 14, 창세기 14장을 보시면 이런 일이 어떤 일인지 여러분 보시게 됩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14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 크게 두 가지 있었죠.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Bible said, after these things, so two events we can find in Genesis chapter 14. 예, 14장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쵸, 롯을 구하는 일이 있었고, 그렇죠, 롯을 구하는 전쟁이 하나 있었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아브라함이 십의 하나를 구별하여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하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Genesis chapter 14, Abraham, he said his nephew, the Lord, and 뭐, 그리고 멜기세덱, he blessed the Abraham. So 아브라함이 전쟁 가운데, 제가 이 전쟁을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겨우 300여 명의 군사가 이 세 나라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이거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이게 절대로 이길 수 없을, 왜? 이미 그 세 나라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네 나라 왕들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미 이겼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얼마나 지금 강력한 군대입니까? 그런데 이 300여 명쯤 되는 사람이 그들을 쫓아가서 이기고 재산과 이 모든 사람들 다 살려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급하게 출발한다고 먹을 거 뭐 이렇게 준비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이기고 나서 보니까 기진맥진 지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아주 큰 거 내가 탁 했는데 아우 내가 이제 맥을 놓는다. 아우 내가 이제 넋이 빠진다. 아마 그런 경험들을 살다 보시면 한두 번쯤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마침 하나님의 은혜, 멜기세덱이 먹을 빵과 포도주를 술에 잔뜩 실어서 아브라함과 그의 군인들을 먹으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멜기세덱이 누구였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현현하신 분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영적 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자기 몫의 10분의 1을 떼어서 그에게 감사함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11조의 시작이었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기진맥진하여 쓰러지고 지친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셨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반응으로 10분의 1을 구별했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겁니다. 전쟁에서 내가 이기게 했을 때 너는 너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고 멜기세덱에게 이기게 하셨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11조의 기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11조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10분의 1을 구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너 교만하지 않았구나. 너 자만하지 않았구나. 나의 은혜 앞에 너 믿음으로 반응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브람 앞에 나타나셨던 장면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 유명한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럼 이제 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니까? 저희의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희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아마 수수님이 없어서 예수를 드립니다. God said, I am your shield, your exceedingly great reward. Then Abraham said, Lord God, what will you give me? 저한테 뭐 주시겠습니까? Seeing I go childless. 저는 이 자식이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너의 큰 보상이다. 나는 너의 방패다. 그러니까 근데 주님 저한테 뭐 주실 겁니까?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자시하시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 종이 저희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드리니 벌스 4 4절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모습에서 나는 아이니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벌스 5 5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쉴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쉬어보아라. 그리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에서 나가실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미 노인입니다. 정확하게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가 적어도 80 이상이죠. 예, 지금 이 어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나이가 지금. 75세에 부르셨으니까 못해도 80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80은 지금 아시죠? 다 이게 허리 꼬부라지고 이 빠지고 힘드실 노인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니다. 반드시 너 자식 있을 텐데 하늘의 별을 봐. 나 저렇게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세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80 넘으셨습니까? 75세는 넘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셀리더님 연세의 부부가 자식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생기지요. 아, 이게 이거 진실을 대답하지 않으시네요. 진실을 대답하지 않으시네요, 지금. 자, 아브람 그 당시에 한 80쯤 된 노인네가 애를 낳았다는 일들이 그때 있을까요, 아마? 있겠습니까? 그때는 80에 애 놓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람을 텐트 밖으로 불러내서 이 별을 보여주 말씀하는 겁니다. 자, 아브람아, 봐라. 하늘에 별 많지? 내가 너의 후손들을 이렇게 많게 만들게. 하나님이 진짜 이상한 분이신데요.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신 겁니다. 아니, 내가 이거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아, 그렇죠. 듣도 보도 못한 얘기입니다. 예. 흔히 우리가 말하는 불가능, 안 되는 일, 할 수 없는 일. 근데 그걸 하나님은 얘기하셨습니다. God said to Abraham, but impossible. Who can this? 예. 이건 누가, 이거 못한단 말입니다. 근데, verse 6, 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아브라함 believed in the Lord.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믿었죠? 뭘 믿은 겁니까? 믿은 것은? 자녀. 자녀를 믿은 것이죠. 자,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얘기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은 he trust God.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시다 그걸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계신 건 진작에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시고 그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 라고 하는 이 황당무계하고 터무니없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셀더님한테 그 말을 하면 셀더님 그 말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제가 한다면 내가 안 믿어요. 하나님은 믿는다면 네, 내가 할 때 믿으면 이상하신 겁니다. 내가 말하면 안 믿어야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요 어떤 말을 할 때 누가 그 말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멘. If I said to my auntie, you will conceive a son, it's crazy. But if God said to her, Amen. We believe because He said to her. 만약에 제가 얘기하면 이상한 거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것이 맞다면 그때 우리 대답은 뭐죠? 아멘.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리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단 말입니다. 내가 너 지금 자식이 없어? 너 이미 노인이야? 근데 내가 너한테 얘기해. 너 아들을 낳을 텐데 너의 후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이죠. 근데 동시에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자식이 없는 나에게 자식을 준다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노인이 어떻게 자식을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테스트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테스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주겠다. 아유, 내가 뭐 돈이 있습니까? 내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며 동시에 은혜가 테스트입니다. 그때 누군가는 아멘 믿습니다. 저 말씀 내 것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크게 하십시오. 누군가는 이렇게 반응하고 또 누군가는 아, 내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내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한단 말입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일하겠다. 그래 하늘 그러면 그렇게 하시긴 하는데 누구는 아멘 주님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Matthew chapter 28 verse 20 said I will live with you forever and ever.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때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합니다. 아멘, 근데 아멘. 사람들은 아 그렇지 뭐 성경이 원래 그렇게 하는 거지 원래 성경은 뭐 그런 것이지 내 삶은 뭐 이렇게 이렇지 이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습니다. 나 너에게 아들 준다. 그냥 아들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준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시험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은 믿음에서 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갈라디아 chapter 3 that said about those who are of faith. 믿음에서 난 사람들에 대하여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Before they were the Gentiles. 그들은 이전에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이방인들이 But now they became sons of Abraham.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Believing. 믿음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They which be of faith are blessed with faithful Abraham.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을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People, the Gentile They stand outside, not inside. 과거에 그들은 저 바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 밖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린다고 하는 복이라고 해봐야 정말 막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복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을 낳는다. 너 자신, 너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된다라고 축복하셨죠. 이거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복 받습니다. 자기가 수고한 만큼. 그거는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을 자가 되는데 그때는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시험의 복을 받습니다. 그때의 복은 예전과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갈라디안 chapter 3 verse 10 to 14 이제 10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Galatians chapter 13 said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주를 받은 사람이 계시므로 우리는 율법의 죄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죄주를 받은 자이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Deuteronomy chapter 21, chapter 21, verse 21 to 23 said, if a man has committed a sin deserving of death, he is put to death. So hang a tree. 신명기 21장 21절과 23절을 보시게 되면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죽음은 나무에 매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죽을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이죠. 이렇게 사형된 사람은 나무에 매달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여서 아 우리의 죄 지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보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여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저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So Bible said The cursed is everyone who hanged on a tree. It's because of Deuteronomy chapter 21. 그래서 신명기 21장 때문에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았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나무에 달렸습니까? 예수님 나무에 달리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근데 그가 받을 저주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내가 받을 저주였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도 이 저주를 피할 수는 없죠. 이건 내 겁니다.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피할 수 없는 내 몫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이 일어난다고요. 내가 받아야 하고 내가 피할 수 없는 저주였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 주심으로 내가 그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고 내가 그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나의 죽음의 저주가 나를 떠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The Gentiles, they also can. Receive the blessing and also the curse. When they try hard, they can be the rich. It's okay, but they also did some bad things. Then they also receive the curse. Yes, it's a world rule. But the Gentile. Believe in him, so they became the son of Abraham, then he will receive exceedingly great rewards. from God. We cannot imagine. For example, Abraham has a son. It's a miracle. Before, we all sinned, so we must die because of our sins. But Jesus crucified for me and you. So he took all our sins. He also hung our sin on the cross. So when we believe him, then we will receive exceedingly great rewards of eternal life. That means salvation.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이 복은 아브라함의 복과 같이 일맥상통하는 복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그러나 죽어가는 천국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와 기적에 대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때는 죽어 천국이 아니고 바로 지금입니다. 아멘. 그럼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너무 터무니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노인이 애를 낳습니까? 어떻게 자녀가 없는데 내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될까요?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로 들어오지만 이 믿음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It cannot be. It can't. 그거 안 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으면서도 누리는 복과 삶은 하나님 밖에 있을 때와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주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들이 받고 누리는 복은 딱 세상에서 받을 만큼 아닙니다. 그 이상 절대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착한 일 하면 복 받습니다. 남 섬겨 도와주면 다 도움 받는 겁니다. 그 세상 이치입니다. 선하게 살면, 정직하게 살면 인정받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죠. 딱 그 수준까지만 복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착하고 선하기 위하는 딱 그 수준까지입니까? 세상도 그렇게 하면 복받는데 말입니다. 이 은혜이자 시험을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은혜이자 시험을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뭐가 필요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성령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받겠다고 받아집니까? 거부한다고 못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건 정말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그 일이 내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부으시는 이 하나님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성령을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The blessing of Abraham is moved to the Gentiles in Christ Jesus. Then all received the promise of the Spirit.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렸던 그 복이 이방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셨던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성령의 보증을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의 더 깊은 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선순환이 되어서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 사람에게 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이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고 우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니까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나아가고 그러니까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큰 복으로 계속 이것이 우리 안에서 순환되며 더 큰 은혜로 나아가야 하는데 갈라디아 사람은 성령을 받았을 때 딱 멈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친다. 믿음이 그의 의로 여겨진다. 신뢰가 그의 의로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었을 때 어쩌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그때에도 사실 우리 안에는 그리 대단한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세상보다 크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점점 하나님과 나와의 경험과 체험과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서 이제 내 안에서 당신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가리켜 너의 그 믿음이 너의 의로 나에게 여겨졌다. 내가 베푼 은혜, 내가 주었던 시험을 너는 통과하여 너는 나에게 의인으로 인정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본 것입니다. 없지만 아브라함은 있다라고 받은 것입니다. 하늘의 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아브라함 눈에는 그게 사람들로 보였단 말입니다. 내 자식, 내 얼굴을 빼닮은 남자들, 내 얼굴을 빼닮은 여자들, 아, 내 후손들, 내 아들, 딸들, 내 증손자, 고손자, 내 후손들, 그렇게 아브라함 눈에 그게 보였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의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앞에 신뢰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완전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뒤에 그에 걸맞게 우리와 계속 관계하시며 우리를 양육하여 키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완전한 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계속해서 이 경험이 쌓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깊은 신뢰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신뢰가 나를 향한 믿음이 너의 의로 여겨졌다.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였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안에 부족함과 연약함,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복주고 복주기를 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그것을 믿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함,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가운데 그의 소리 생각을 믿고 반응하는 오 주님 오 예수 할렐루야 오 예수 그의 속에서 너는 믿음으로 아멘 이 시간 우리 유람철 병님 가정 나오셔서 우리 특송 읽겠습니다. 마이크 잡고 하시죠 마이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더운 여름 날씨입니다.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늘 더해 주셨던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길이 막혀 있는 것만 같고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잘 되지 않는다고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순간조차도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험하심을 우리가 잃어버리거나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걷다 보면 쉬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또 바삐 달려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쉬어간다 하여 하나님 은혜에 떠난 것 아니고 바삐 달려간다 하여 은혜가 더 많은 것만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더운 여름날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교회 가족들 한 분 한 분의 그 가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더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또한 원합니다. 나 하나님, 그리하여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그 축복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 그 생명의 자리 앞으로 우리가 든든히 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귀한 예물들 또한 올려드렸습니다. 제물로 들 능력과 부요케 하시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구상하고 준비하며 생각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귀하신 대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